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불후의 고전적 미용자 대동강의 해맞이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가요 대동강의 해맞이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최 49 1960년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입니다. 가요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 충직한 청년 전의가 되어 혁명의 대를 이어 이 세상 끝까지 주체의 찬란한 노를 펼쳐가는데 우리 시대 청년들의 참된 리상과 포부, 희망이 있다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사상과 드팀없는 신념, 우리 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낙관하시는 불굴의 혁명적 열정이 뜨겁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사의 심오한 사상은 격동적이면서도 열렬하고 기백이 넘치는 특색 있는 선율에 의해서 훌륭하게 형상되고 있습니다. 노래는 반복하는 2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요 대동강의 해맞이는 주체의 혁명미업을 대로리오 빛나게 완성해 나가시려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굴의 신념과 혁명적 의지가 투출하게 반영된 명곡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백도사는 흉룡의 고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박용순 작사, 유명춘 작곡인 노래는 주체 70일 1982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주체의 해와 별이 높이 솟아오르고 우리 민족의 녹시 깃들어 있으며 조선 흉룡의 옥년 뿌리가 내린 조종의 산, 흉룡의 송산 백두산에 대하여 긍지높이 노래한 작품입니다. 리내림 대조의 4분의 4박자로 시작되는 노래는 동족 단순 2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손율은 시정일관 약기박자로 흐르면서 숭엄하면서도 격정에 넘친 정서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노래는 흉룡의 송산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심장 속에 영원한 백두의 녹슬 새겨주며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